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33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안나산이 아게마스.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친구인 사쿠라와 함께 시즈오카 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쿠라가 친구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쿠라의 사촌인 켄타와 대학 축제에 와서 켄타가 소속된 사진 동아리의 전시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33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안나산이 아게마스.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 これは僕が富士山で撮った写真です。 아, 私だ! 驚いた? 後でアンナさんにあげます。 写真をくれるんですか? 嬉しいで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これは僕が富士山で撮った写真です。 아, 私だ! 驚いた? 後でアンナさんにあげます。 写真をくれるんですか? 嬉しいです。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켄타가 사진 동아리 전시실로 안나를 안내했습니다. これは僕が富士山で撮った写真です。 이것은 내가 후지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고래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보크는 나란 뜻인데요. 남자가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후지산은 후지산이고요. 네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돋다는 도리마스 찍습니다의 다형, 그러니까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죠. 그리고 샤싱은 사진,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복구가 후지산데 뒀다, 그러니까 내가 후지산에서 찍은 이라고 하는 말이 샤싱,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식하는 말은 명사 앞에 오는데요. 이처럼 긴 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동사는 라고 보통체를 사용합니다. 보통체, 그러니까 타형이나 사전형을 사용한다는 거군요. 그럼 내가 읽은 책은 뭐라고 하죠? 네, 책은 홍이고요. 내가 읽은은 와타시가 욘다 라고 하니까요. 내가 읽은 책은 와타시가 욘다 홈이라고 합니다. 와타시가 욘다 홈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 와타시다. 어, 나다. 라는 뜻인데요. 아는 놀랐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고요. 와타시는 나, 저 라는 뜻이고요. 나는 문장 끝에 붙여서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안나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거네요. 네, 얼마 전에 후지산 절경 장소에 갔을 때 찍은 것 같네요. 그러자 겐타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驚いた? 놀랐어? 라는 뜻인데요. 驚いた는 驚きます. 놀랍니다의 다형인데요. 문장 끝을 올려서 발음하면 의문문이 되죠. 그럼 정중한 표현은 驚きましたか?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겐타가 말했습니다. 後でアンナさんにあげます. 나중에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後で는 나중에란 뜻이고요. 안나산은 안나 씨라는 의미가 됩니다. 니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아게마스는 주겠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일본어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나타 당신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대방의 이름을 호칭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는 오늘의 중요 표현이니까 함께 연습해 보실까요? 안나산이 아게마스. 안나 산이 아게마스. 그러자 안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샤신을 그레룬데스카? 사진을 주는 겁니까? 라는 뜻인데요. 샤신은 사진이고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레르는 그레마스 줍니다의 사전형이고요. 데스카? 겁니까?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嬉しいです. 기뻐요란 뜻인데요. 嬉しい는 기쁘다란 의미의 형용사이고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안나さんにあげます.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 これは僕が富士山で撮った写真です。 아, 私だ! 驚いた? 後でアンナさんにあげます。 写真をくれるんですか? 嬉しいで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준다는 의미의 동사, 아게마스와 쿠레마스를 배웠는데요. 사용법이 좀 어려운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일본어에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느 쪽 시점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동사가 변합니다. 대화의 겐타처럼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줄 때는 아게마스를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때도 아게마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게마스에는 혜택을 준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럴 때 존경의 뜻을 표할 때 사시앙에마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신에게 뭔가를 줄 때는 그레마스를 사용합니다. 겐타가 안나에게 사진을 줄 경우는 안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레마스라고 합니다. 구레마스는 누군가가 가족 등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일본말로 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마스를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우치 안과 소토 밖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우찌인 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우찌와 소또는 일본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먼저 이 표현을 들어보세요. 니코니코.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웃는 얼굴 모습을 니코니코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니꼬니꼬는 소리를 내지 않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니야니야. 네, 이것은 옅은 미소를 띤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남성이 미인을 보고 좀 넋이 나가서 웃는 모습 등을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니꼬니꼬와 니야니야 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어서 야끼소바를 사 먹었어. 가을은 예술과 스포츠, 식욕의 계절이라 행사가 많다네.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 네, 제33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안나さんにあげます. 안나 씨에게 주겠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시즈오카에서 해산물을 맛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